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평강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논쟁을 보았습니다.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이 땅을 사는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다름 아닌 큰 사람, 또 높은 사람, 또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강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 적자생존, 또 승자 독식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는 먹히고 강자는 먹는 세상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이죠. 이기는 자가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강해야 된다고, 또 성공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교육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모두가 성공하는데 사실 혈안이 되어 있지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논쟁을 보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세상의 사고방식과 그 가치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또 삶의 방식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람, 또 낮은 사람, 없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돕고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은 다른 삶의 방식을 또한 가르쳐 주셨죠. 그야말로 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뒤엎는 거죠. 이걸 전복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먹는 전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뒤집어 엎는다 해서 전복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세상의 가치와 그 삶의 방식을 뒤집어 엎는 전복적인 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설교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보면은 예수님의 거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치와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사실은 그 나라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들이 누리게 하신 원래의 세상이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세상이었는데 이 불순종과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가치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과 또 부활로 인해서 생명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또 그 가치와 그 삶의 방식을 되찾도록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떻게 다른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강한 자만 살아남고 승자만 모든 걸 다 차지하는 이런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죄 때문에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 그 눈물, 그리고 급기야 죽어야만 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더불어 함께 사는 즐거움과 생명을 누리고 더 나아가 사람과 동식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상생의 기쁨과 평화로운 샬롬이 있는 나라.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죄악된 세상에 침노하여 들어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신 것이죠. 그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그래서 고통하는 아이를 고쳐주셔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 참된 자유와 정의로운 삶, 그런 삶을 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실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벳세다의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소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사회적인 약자요 이방인으로 천대받던 시로페니키아 여자의 딸도 그 귀신의 지배 아래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고 모든 재산 심지어 삶의 희망마저 잃어버렸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은 달리다 굶,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치유의 기적, 귀신을 쫓아내신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주시는 참된 자유, 평강, 샬롬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맛본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을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충만하고 완전한 그런 기쁨과 생명과 자유와 평강으로 그것도 영원토록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 땅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가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있죠.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자유와 회복과 평강의 일을 지금도 친히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라. 이제까지 물들어 있던 세상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걸 갈아입어라. 누가 큰가? 서로 다투고 경쟁하면서 뺏고 빼앗는 전쟁의 삶이 아니라 작은 사람, 없는 사람,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영접하고 돕고 함께하는 삶을 추구해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이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지요. 따라서 교회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이나 예배당을 짓든 교회 봉사를 하든 구제사역을 하든 선교활동을 하든 교회가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 또 그게 무슨 일이든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가 부합하고 있는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거기에 가깝게 이루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방식과 실천하는 일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맞는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회복, 자유와 평강, 이것을 이루어내는 방식인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최대한 거기에 가깝도록 실천하려고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모으고 더불어 함께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향과 실천을 하려고 힘쓴다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의존해서 배우고 또 성령을 의존해서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순종한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실 때요,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있다면, 가령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나, 특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일이나 어떤 사역을 한다든지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나, 이것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찾고 또 그렇게 가깝게 실천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교회 생활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삶의 방식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점을 늘 염두에 두고서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바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엄중하게 따라야 할 중요한 실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교훈을 덧붙여 말씀해 주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38절부터 41절까지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역을 막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42절부터 49절까지는 작은 자 하나라도 죄짓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50절에서는 소금을 치고 서로 화목하라.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이 중에 세 번째 교훈을 했는데 당초 계획은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설교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고려해서 오늘은 첫 번째 교훈만 설교하고 나머지 둘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38절을 보시면요. 38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존의 열두 제자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한 70여 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는 그 제자들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게 막았다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38절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보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막지 마라. 막지 마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 일을 못하게 막지 말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초기에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종교문화적인 이유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에게는 거리두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증거되면서 사마리아인 가운데 또 이방인들 가운데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같은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 말에 있어서나 몸에 배인 습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유대교적 습성이 있어서 회심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쉽게 맞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때로는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가령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 구제사역을 해요. 교회가 구제사역을 선한 일을 하는데 이런 구제사역과 같은 선한 일을 하는데 새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교인들을 기존의 히브리파 교인 유대 교인들이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기존의 히브리파 유대인 교인들과 새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보고서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신자들 중에도 에이, 교회도 뭐 별 수 없구나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념해야 할 점은 그러니 끝이다. 그러니 소망이 없다. 이러고 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유념해야 될 점이 바른 교회관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교독했던 제네바 교리문답 99문에 보시면요. 우리 지난주 주보에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 제네바 교리문답 99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이 거룩함은 현재 완전한 것입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싸우고 있는 중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되어 그분에 의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기까지는 결코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교회는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에이 소망 없다 끝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교회는 그 교회의 거룩함이 불완전한 형태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일깨워주시는 말씀 역시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런 것이고 삶의 방식은 이런 것인데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어떻게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는가? 구체적인 그 지침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 세 가지인데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역을 막지 말아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회심하거나 교회에 새로 들어오신 신자들을 같은 성도로 맞이하고 환대하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말에 있어서나 몸에 배임 습성 때문에 사실 좀 어색하잖아요.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나 또 새로 교회에 등록한 신자들을 대할 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이 내가 안 해도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거리감을 두고 의도한 건 아닌데 왠지 새로운 성도들에게 먼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라도 조금만 신경 써서 일부러라도 말을 걸어보자는 거예요. 전화도 해보고 또 관심을 표현해보자는 겁니다. 에이 뭐 새가족 팀이 있으니까 새가족 팀이 알아서 하겠지. 물론 새가족 팀도 섬기는 재직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연령대의 전도회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라든지 좀 더 관심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전혀 아무런 연관도 없어도요. 우리가 같은 교회의 성도로서 누구나 환대하는 것을 실천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구체적인 실천이라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적용할 점은요. 이런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시도할 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계획하고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라면 적어도, 그렇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받아들인 성도라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서 감사의 응답으로 순종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는 하지 않으니까 아니 내 취향과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나 혹 앞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역 그것을 계획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셈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 적극적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지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라다의 사명은 뭐예요? 나도 잘하고 남도 잘하도록 돕는 것이 라다의 사명이죠. 그런데 혹이라도 나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막는다면 그거야말로 라다의 사명을 역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이라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방해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모습은 다름 아닌 41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상을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요, 실천하고 동참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자에게, 또 동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말씀하시고,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에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환대하고 또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더불어 함께 봉사하고 섬긴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바로 그것이 실제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분위기와 또 이런 실천들이 좀 더 확대될 때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요, 이웃의 마을 사람들로부터 아, 고향제일교회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넘치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의 그 표 주제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